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단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어제와 같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두 번째 시간을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같이 한 장, 411장, 아내 마음속에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나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5절을 다시 한번 오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특권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 언약들 이런 것 같은 것은 세상 어떤 나라에도 사실 주신 적이 없는 놀라운 것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권들인데 특권들을 받은 것을 왜 그렇게 자신 있게 기쁘고 자랑스럽게 증거하지 못하고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또 안타깝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최소한 여섯 가지의 것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소유했던 것은 가히 놀랄만한 축복들입니다. 이런 축복된 특권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답답한 불신의 길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답답해한 것, 정말 얼마나 속상해 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도 감사하게도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이런 특권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들 남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죠. 이제 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들 네 번째 뭡니까? 율법을 세우신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다시 보면은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저는 지금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째 엄지손가락에 양자됨, 둘째 영광, 그 다음에 언약, 또 율법을 세우신 것.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씩 꼽아보면서 저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요 귀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자꾸 뭐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귀찮은 것, 부담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율법은 결코 귀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관계하신다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었고 또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예표해주는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율법을 세우셨습니까?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하여 율법을 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있으면 또 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법, 그리하여 온 세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법이 되게 하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또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된 것을 마땅히 부러워하고 또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알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배함. 오늘 4절을 더 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제 제가 새끼손가락을 꼽습니다. 예배화라고 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꼽았다 그래서 뭐 꼴등이 아니고 다섯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컨대 번제를 비롯한 5대 제사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대 제사와 이 절기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5대 제사와 절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라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사극을 보다 보니까요. 아무개가 왕을 아련하고자 하나 뭐 왕을 찾아뵙는 거를 뭐 아련한다고 그렇게 좀 어려운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왕을 아련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왕자가 어? 왕 아버지 된 왕을 이렇게 뵙고자 하지만은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의 신분이긴 했지만 그 왕에게 남편인 왕에게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언제라도 원하는 때에 찾아뵙고 경배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큰 특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권고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된 시간입니다. 예배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놓치면 안 되지요. 예배의 삶은 내 형편대로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약속들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약속들을 언약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4절을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와 새 언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앞에 열거한 모든 축복의 결정이요. 또 앞에 것들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바울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 중에 약속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권을 혹여 누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을 배척한다면 결국은 불신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축복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약속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감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약속들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올립니다. 아멘.